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강태환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인 평화통일협회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